my neck, woman, money. You're my neck, woman, money. Nick, woman, chow. I want a big house, big cars, and big rings. Boss, I shouldn't own have any big dreams. I'm trying to be better. But now I'm cold. I'm cold. I'm not trying to. So, ta-ta-ta, 똑같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. 까먹게 까먹고만 전 어리 시작. 내 학은 걱정 마. 멀리라도 갈 거니까. 알았어, 엄마.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. 네가 꿈꾼 네 모습이 뭐야. 지금 네 거울 속에 누가 보여. I gotta say 너의 길을 가라고. 단 하루를 살아도 뭐라도 하라고. 나야 감은 담아도 왜 말 못하고 있어. 공부는 하기 싫으면서 학교 때려 찍으니 겁나지.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는 벌써. 설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멘탈 보이 스톱. 자칫 내가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. 야마 내 꿈은 뭐래. 야마 내 꿈은 뭐래. 야마 내 꿈은 뭐래. 네 꿈은 쟤오 그 거래. 퍼진 날이야 스포트라이야 심미심미야 미션 차이야. 왜 자꾸 딴 길을 가래. 야 너나 잘해.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. 자신에게 물어봐 네 꿈의 profile 억 한번 봤던 인생 네 삶의 추억.